9월 28일 수요일. 믿음에서 난 의라야 십자가 앞에 섭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 없이 모두에게 미칩니다.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을 불러 그분의 자녀라 칭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부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에서와 바로는 선택받지 못하고 약속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복음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유대인의 다수는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는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넘어진 이스라엘.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도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없습니다. 의로움을 쫓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은 믿음을 의지해 의를 얻었지만 의로움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해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교만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과시한 이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의는 무가치합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안다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흠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묵상 에세이. 이방 땅에 전하는 복음의 기쁨.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당시 가난과 전염병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버마에서 평생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16세에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며 두 명의 아내와 여섯 아이를 잃었습니다. 영국과 버마의 전쟁 때 첩자로 의심받아 2년여간 감옥에 갇힌 채 다리에 묶인 쇠사슬과 정글의 열기, 세균 범벅인 오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 숱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했고 복음의 불모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열매가 여물고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인 최초로 복음을 들고 선교로 간 그를 통해 최초로 버마어 성경 번역이라는 값진 열매를 주셨습니다.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63개의 교회와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도 버마에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선물로 받은 민족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기쁘게 삶을 바칩니다. 그들도 은혜의 기쁨을 누리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입니다. 김은호의 성령으로 기뻐하라. 한절 묵상.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 해도 율법 준수나 혈통을 근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인간인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오늘도 매 순간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성결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